제20차 전국 지육과학기술 성과지원시회가 8일 평양의 과학기술지원당에서 개막됐습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애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체육부문 일꾼들, 출품단위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에는 체육부문과 교육, 과학기술부문의 단위들, 공장 기업소들에서 내놓은 프로그램, 측정기재, 체육기자재, 도서 및 론문 등 1,400여 건의 과학기술 성과자료들이 출품됐습니다.